있어 어려운 얘기 내게 힘겹게 꺼내놓은 내 마지막 얘기 내 곁에 있기에 너무 닮지 못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건 입에 뿐이라고 아무것도 나 몰랐잖아 너를 힘들게 했다는 게 그런 것도 몰랐다는 걸 도무지 난 용서가 안 돼 아무것도 넌 모르잖아 나를 차갑게 돌았어도 내일부터 볼 수 없어도 내 안에 넌 달라지는 게 아니란 걸 그렇다는 건 너도 알고 있잖아 네가 원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단 걸 해줄 수 없는 건 오직 한 가지뿐이야 너무 사랑하면서 너를 떠나가 햇살은 우리 위해 내리고 바람도 웃어 널 감싸게 했죠. 우리 웃음 속에 계절은 누구도 같죠. 바람에 흔들리는 머릿결, 내게 불어오는 그대 향기, 예쁜 두 눈도 웃음소리도 모두가 내 것이었죠. 이런 사랑 이런 행복 싶다 했었죠. 이런 웃음 이런 축복 내게 쉽게 올리었죠. 눈물조차 울음조차 닿지 못한 날 정말로 오늘만 내가 그댈 보내준 것 같아서 행복해져야 돼. 보지 마 이런 못난 가슴아 왜 혼자서만 멈출 줄 모르니 사랑해서 후회 없다던 사랑해서 보내준다던 잔인한 거짓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별했죠 이별한 건 맞죠 심장이 미쳐서 아직도 착각하고 될 수 있다면

Run.